줘줘. Oh yeah. 너만 좋담 난 go-go. Go-go say. 대답해 그냥 oh oh. She said yes. 티켓 두 장은 로또. Yeah, yeah, yeah. Oh. 너 화장하지 마. 배불러 더 이뻐지면 난. Ever love sunny be honey be go yeah. 꽃을 진 건 only one that's you. You always 넌 나의 정교의 주일. 매일 영접할 수 있다면 매일이 주일. 도대체 뭔데 빈 틈이 없네. 살다가도 돌아지면 마음이 아파. I want you to love me until I die yeah. 다 가져가 원한다면 내 모든 오늘을. 넌 봐도 봐도 끝이 안 보여. Yeah, yeah. 넌 봐도 봐도 매일 새로워. Yeah, yeah.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지고. Yeah, yeah. 부족해 하루 더 만들지고. Yeah, yeah. Every day, day. Every day. With you, with you, with you. Every day, day. Every day. With me, with me, with me. Every day, day. Every day. With you, with you, with you. Pasta so so yeah yeah 너가 원함 난 go go go go see 수업 마치고 톡톡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미소 한 방에 정신이 픽픽픽 전화기 계속 ring ring ring 요 사친 이제 다 삐삐삐 정리하고 내게 어딘 딘딘 Everyday 기도해 365일 내 이름 대신 불러줘 my boy 주머니에 질러놓은 손 꺼내서 내 손 잡아줘 도대체 넌 뭔데 빈틈이 없네 잘했다가도 돌아지면 마음이 아파와 I want you to love me until I die 다 가져가 원한다면 내 모든 오늘을 넌 봐도 봐도 끝이 안 보여 yeah, yeah. 넌 봐도 봐도 매일 새로워 Every day, day, every day.